나 기다리지 않아도 또 찾아오는 건 나 보내주지 않아도 떠나가는 건 다 잊은 듯이 살아도 또 기억나는 것 더 기억하려 애쓰면 사라지는 것 Every day, every night 울게 될까봐 다시 전부가 될까봐 다른 생각으로 억지로 웃어봐 나 괜찮은가 봐 이제 난 웃을 줄 알고 눈물 참는 법도 알잖아 함께한 이 거리로 이제 돌아서 걷지 않아 그대 비슷한 이름에 하루를 망치는 일도 없어 She's alright.